생각 없이 걸어도 조용히 지으려 해도 추억을 씻어내지 못하는 내 마음 돌려 주는 이 상처가 나 몰래 아파올 때면 어디론가 멀리 멀리 떠나고 싶어 이렇게 헤매다니네. 이렇게 헤매다니네.